우주과학기술토론회 2016 개막식이 22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조선우주협회 관계부문 일꾼들, 우주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, 교원, 연구사, 대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. 인공지구위성 제작분과 우주재료 및 요소분과 응용기술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국가우주개발국, 국가과학원, 김일성종합대학, 기상수문국을 비롯한 20여 개 단위의 교육, 과학연구기관들에서 내놓은 250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되었습니다.